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글자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김옥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이선민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받아쓰기 시험 때문에 글자들이 너무 미운 친구 영은이가 있어요. 결국 영은이는 자기를 괴롭히는 글자 몇을 읽기책에서 찾아 연필로 새카맣게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글자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글자 엄마들의 통곡 소리 때문에 세종대왕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거든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잠깐만 기다려! 영은이가 소리쳤지만 승강기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승강기는 한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순식간에 승강기 숫자들이 끝도 없이 커지는 것이었어요. 100층, 200층, 400층, 8천억 6천층. 글자들은 승강기를 타고 하늘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떡하지? 엄마가 오기 전에 책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텐데. 글자가 모조리 사라진 교과서를 보면 엄마에게 혼날 게 뻔하니까요. 영은이는 어쩔까 망설이다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바로 앞에 커다랗고 아름다운 빨간 의자가 놓여 있어요. 마치 영은이에게 어서 앉아 하고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의자에는 초록 감나무 이파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놀랍게도 감 잎에는 영은이를 초대한다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영은 어린이에게 구름 위 글자 나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 혼낼 테니 걱정 말고 의자에 앉으세요. 글자 나라 사람들이. 그것은 이제까지 받아본 초대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초대장이었어요. 신난다! 얼른 가봐야지! 영은이는 푹신한 안락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자 의자가 움찔거리더니 서서히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와, 나르는 의자네! 신기했어요. 멋진 의자는 바람을 가르며 비행기보다도 더 빠르게 날아올랐어요. 집을 벗어나고 동네를 벗어나 그리고 들판을 벗어나 높은 산 위로 올랐어요. 야, 올라온 김에 번지점프하면 좋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빨간 의자는 아래로 휙 내려갔다 위로 솟구쳐 올라왔어요. 야! 영은이는 좋아서 소리를 질렀고요. 게다가 의자에는 홍시 담긴 접시가 있고 그 옆에는 동화책도 있어요. 하늘을 나는 의자에서 읽는 동화책은 더 재미있어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요. 아니, 조금 어지럽기는 하지만요. 책을 읽다 보니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마침내 의자가 멈추어 섰어요. 힘들었지? 수고했어. 영은이는 지친 의자에게 말했어요. 의자는 저 혼자서 살짝 뒤집어지더니 영은이를 구름 위에 사뿐 내려놓았어요. 의자에서 내리자 하얀 구름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발목이 푹푹 빠지는 구름길을 걷다 보니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간지러웠거든요. 얼마를 걸었을까? 구름 위에 예쁜 병원들이 늘어서 있어요. 그 가운데 감나무 아래 아름다운 건물이 보였어요. 나뭇가지에 집현전 글자병원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어요. 영은이가 그 아래 서자 감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앵무새가 짓궂게 말했어요. 바로 너였구나. 네가 글자를 없앴지? 이제 혼 좀 놔봐라. 이 60점짜리야. 영은이는 겁이 났어요. 아무래도 잘못 왔나 봐요. 도망갈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 앵무새는 온 거리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치기 시작했어요. 상감마마, 저 아래 세상에서 60점짜리 아이가 도착했사옵니다. 그러자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사람이 입에서 허연 구름을 펑펑 뱉어내며 나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세종대왕님. 그러자 세종대왕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한눈에 알아봤니? 세뱃돈에서 봤거든요. 아, 참 그렇지. 어서 들어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단다. 세종대왕은 기분 좋은 듯 수염을 쓰다듬더니 옆에 있던 거울을 슬쩍 들여다보았어요. 글자병원에는 수많은 글자가 쓰인 책들이 쌓여 있어요.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끝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책이란 책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나무판에 새겨진 것도 있고 기다란 비단 위에 쓰인 글자도 있어요. 어야, 이걸 언제 다 읽어요? 영은이는 글자들이 가득한 이곳이 참 신기했어요. 한쪽에 있는 다른 의사들은 글자를 윤이 나도록 닫고 또 닫고 있어요. 우리 글자 나라 글자 병원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의사 선생님들은 영은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세종대왕은 영은이를 데리고 직접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병든 글자,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한 글자가 모두 모여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글자 도서관이었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동화책이 꽂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끝도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세상 모든 동화책은 여기 다 있단다. 그곳에서 진짜 재미있는 동화책을 골라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찾아낸 동화책 표지에는 진짜 재미있는 동화책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바로 찾았네. 얼른 읽어봐야지. 그러자 세종대왕은 영은이를 데리고 귀속이란 이름의 방으로 갔어요. 천장도 벽도 모두 구름처럼 푹신한 그 방은 정말 사람 귀처럼 생겼어요. 귀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참 좋다. 영은이는 구름 방석이 깔린 구름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쳐들었어요. 한글이 있어서 정말 좋지? 옛날에 한글을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세종대왕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영은이에게 속삭이자 세종대왕 입에서 뿜어져 나온 구름이 영은이 볼을 간지럽혔어요. 그 동화책은 그림만 보아도 정말 재밌는 내용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읽어보니 하나도 알 수 없는 내용이 여기저기 글자들이 비어 있었거든요. 글자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자 세종대왕이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네가 글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저는 글자 몇 개만 지웠는걸요. 영은이는 세종대왕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혼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말했어요. 실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구름 위로 부른 거란다. 무엇인데요? 세종대왕은 망설이며 말했어요. 영은아, 네가 일기책에서 없애버린 글자들 있잖니? 흙덩이랑 터뜨렸습니다랑 민들레 말이야. 그걸 다시 살려주면 안 되겠니? 싫어요. 영은이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 글자들이 없어진 뒤로 영은이는 100점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있으니 안 될 말입니다. 다른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겠지만 그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네가 지워버린 글자네 엄마들이 날마다 내게 와서는 울고 있단다. 제발 자기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말이야. 그래도 영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세종대왕도 더는 뭐라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임금님이라 해도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 대신 세종대왕은 영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직접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세종대왕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입에서 나온 구름이 자꾸 영은이 볼을 간지럽혀서 졸렸어요. 영은이는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때 영은이는 나무 위에 있었어요. 가지가 100개도 넘는 커다란 느티나무 위에 지은 통나무 집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 사이로 별들이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것은 별이 아니라 글자들입니다. 귓밥, 친구, 기린, 무당벌레, 배꼽, 조약돌, 과자, 엄마, 신발, 우유, 초록이파리. 세상 낱말들이 다 빛나고 있어요. 영은이는 창밖으로 그 글자별을 보며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저쪽 하늘 구석 그 많은 글자 중에 흙덩이와 떠뜨렸습니다. 민들레도 빛나고 있어요. 영은이가 바른생활책에서 지웠던 어려운 글자도 함께 있었어요. 책에서 도망쳤던 글자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글자들이 저기 다 있었네. 영은이는 글자를 잡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글자들은 너무 높이 있어 손이 닿지 않았어요. 글자를 잡아서 다시 책 속에 들어가게 해야 할 텐데. 주위를 둘러보니 느티나무 옆에 기다란 막대기가 있어요. 영은이는 느티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기다란 막대기로 그 글자들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너무 높아서 닿지를 않아. 영은이는 더듬거리며 글자를 찾아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영은이 목소리는 밤하늘 위로 퍼져나갔어요. 흑덩이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야! 민들레 예쁜 꽃아! 떨어뜨렸습니다야! 그러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영은이가 이름을 불러준 글자별들이 별똥별처럼 우수우수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떨어져 내린 별들은 별초롱 꿈초롱을 들고는 영은이가 있는 창가로 왔어요. 영은이는 오랜만에 보는 글자들이 반가웠어요. 하지만 일부러 쌀쌀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망간 글자들이 얄밉기도 했거든요. 그러자 울음을 떠뜨렸습니다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떠뜨릴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똑똑하고 훌륭한 1학년 어린이야. 우리 좀 네 옆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안 돼. 절대 들어오지 마. 보기도 싫어. 그러자 글자별들이 말했어요. 널 괴롭게 해서 미안해. 대신 우리가 앞으로는 네 공부를 재미있게 도와줄게. 싫어. 난 앞으로 어려운 받아쓰기 시험은 보고 싶지도 않아. 영은이는 글자별들이 보기도 싫다는 듯이 말했어요. 글자별들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우리는 다시 1학년 아이들 책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이들 숨소리를 듣고 아이들 목소리를 들어야 살 것 같아. 우릴 좀 도와줘. 글자들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걸 보자 영은이는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 말했어요. 할 수 없지. 그럼 다시 살려줄게. 정말이지? 그 대신 도망간 글자들도 우리 엄마가 눈치채기 전에 바른생활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말 좀 해줘. 글자들은 좋아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영은이 볼에 매달려 입을 맞추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새벽이 오기 전에 서둘러 별초롱 꿈초롱을 들고 구름이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영은이도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일찍 영은이는 집현전 글자 병원 앞으로 갔어요. 앵무새가 또 얄밉게 조잘거렸어요. 흥! 글자를 살려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어서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이 인정머리 없는 60점짜리 멍청아! 뭐라고? 내가 멍청이라고? 영은이는 화가 나 앵무새 깃털 하나를 잡아 뽑아버렸어요. 앵무새는 훌쩍 날아오르며 비명처럼 외쳤어요. 상감마마, 품행이 단정하고 매사에 모범이 되는 100점짜리 학생이 왔습니다. 꽉! 기분이 좋아진 영은이는 앵무새 깃털을 주머니에 넣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종대왕은 벌써 나와서 글자 닦기, 윷내기, 삐뚤어진 글자 바로잡기, 이상한 글자 골라내기 등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병이 더 심해졌는지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어요. 느티나무 위 통나무 집이 춥지 않았어? 세종대왕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아니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어젯밤에 사라진 글자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자 세종대왕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별이 되었다고? 아휴, 불쌍한 것들.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살려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살려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자 세종대왕은 좋아서 소리쳤어요. 그게 사실이지? 고맙구나. 집현전 아저씨들도 달려와 영은이 손을 잡고 얼싸 안았어요. 성산문 아저씨는 얼마나 좋았는지 영은이를 업고 춤까지 췄어요. 세종대왕은 영은이를 눈처럼 하얀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깨끗하게 새로 태어난 글자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방이라고 했어요. 아저씨들이 금으로 만든 벼루랑 붓, 하얀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잘해야 한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모두들 숨을 죽이고 영은이만 바라보았어요. 영은이는 떨렸어요. 이곳 글자 나라까지 와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글자들 목숨이 달려있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세종대왕이 글자를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했어요. 영은이가 없애버린 바로 그 글자들입니다. 흑덩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들레 예쁜 꽃 떨어뜨렸나 보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받아쓰기 시험입니다. 영은이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받침이 잘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어젯밤 영은이를 찾아와 눈물 흘리던 글자들이 생각났어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말도 생각났어요. 그래서 영은이는 글자를 하나씩 정성껏 써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들 옆에서 감탄한 듯 소곤거렸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어. 100점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은이가 쓴 글자가 나비처럼 종이에서 떠오르더니 저 구름 아래 세상으로 눈이 되어 하얗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세상 모든 책 속으로 쏙쏙 들어가 별처럼 박혔어요. 새로 태어난 글자를 지켜보던 글자나라 사람들이 모두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세종대왕이 말했어요. 영은아, 잘했구나. 글자가 이제 책 속으로 도로 들어가게 되었... 영은아, 잘했구나. 글자가 이제 책 속으로 도로 돌아가게 되었단다. 글자나라의 잔치가 열렸어요.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받은 영은이를 위한 잔치였어요. 그날만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 즐겁게 놀았어요. 영은이는 커다란 글자들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기도 했어요. 작은 글자들은 영은이 손바닥 위에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내일 또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봐야 하니까요. 어서 가서 공부를 해야 해요. 모두들 안타까운 눈길로 영은이를 바라보았어요. 구름길에서 세종대왕과 글자나라 사람들이 영은이에게 선물을 내밀었어요. 종이로 만든 상자였어요. 돌아가서 풀어봐. 이것만 있으면 받아쓰기 100점은 문제 없단다. 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들어있나요? 내 친구 종수랑 함께 써야지. 영은이는 종이 상자를 소중히 들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빨간 의자에 앉았어요. 빨간 의자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바닷속 밑바닥까지라도 갈 듯 한없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보리차가 끓으면 불 좀 꺼달라던 엄마 말이 생각났어요. 주전자가 다 타서 집에 불이라도 났으면 어쩌지? 아직도 엄마는 가게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전자는 이제 막 끓어오르면서 하모니카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는데 잠깐이었나 봐요. 어휴, 다행이다. 영은이는 얼른 가스불을 껐어요. 그리고 영은이는 제 방으로 왔어요. 구석에 꽂혀있던 일기책들을 꺼내 펼쳐보았어요. 흙덩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들레 예쁜 꽃, 떨어뜨렸나 보네. 글자들이 별처럼 뚜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안녕, 오랜만이야. 영은이는 웃으며 글자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받아쓰기 공부를 하려 했어요. 이제 다시 날마다 어려운 낱말을 공부하고 받아쓰기 시험을 봐야 하니까요. 그때 글자나라에서 받아온 종이 상자가 생각났어요. 아참, 내 선물 열어봐야지. 영은이는 종이 포장지를 뜯었어요. 그러자 네모난 상자가 나왔어요. 그 상자 속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동화책이 들어있었어요. 영은이가 구름이 글자나라 도서관에서 본 바로 그 진짜 재미있는 동화책이었어요. 세종대왕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바로 그 동화책 말이에요. 아, 재미있는 동화책! 영은이는 동화책을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영은이는 이제 책 읽기에 푹 빠졌답니다. 텔레비전보다 컴퓨터 게임보다 동화책이 더 좋아졌어요. 그까지 받아쓰기? 흥, 문제 없어. 영은이는 앵무새 깃털 책갈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큰 소리로 탕탕 쳤어요. 그리고 하늘 위 구름을 올려다보며 싱긋 웃었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